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뒤늦게의 이스탄불에서 또다시 일어난 테러 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뒤늦게 공화국 대통령 레세프 타이프 에르도간에게 이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전문은 대통령과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하고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테러 방지를 위한 대통령과 뒤늦게의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뒤늦게의 이스탄불에서 또다시 일어난 테러 공격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메블리트 차부시오글로 외무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